One, two, three, four.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. 내 키가 작아서. 여자 못 만날 상이래. 입만 열면 여자들 다 배꼽잡기 바쁜데 왜 항상 네 시선 내 아닌 친구가 다 봤는데. 있잖아요. 나 그대가 좋아요. 안 되나요? 내가 그리 부족한가요? 모르잖아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.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. 내 키가 작아서. 다 똑같다는 말은 집어줘. 넌 단지 너에게 좋은 사람을 못 만난 거. 내가 잘해줄 수 있는데 내 손을 잡아봐. 얼굴은 이래 먹어도 느낌 이기잖아. 갈지 마요. No.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보잘 것 없는 나라서. 모르잖아. 사랑하지 않아요. 내 키가 작아서. 누구나 하는 사랑인데 쉽지가 않네. Oh baby tell me why 날 보는 눈빛이 날 한없이 작아지게 해. 잘하는